잠깐만. 여기 왔어요. 네. 네, 아, 여러분께 네. 소개하겠습니다. 김재동 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떻게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? 아유, 그럼요. 뭐, 본 지 며칠 됐다고 뭘. 그게 뭐, 별일 저한테는 1년 같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유. 별거 없으셨죠? 예. 아... 전 되게 짧았어요. 예, 괜찮아요. 뭐, 예. 그랬어요? 잘 지내시죠? 그럼요. 예, 그럼요. 어우, 눈빛이 더 좋아졌어요. 저요? 예, 아주 생기가 있고, 참 좋네요. 아유, 뭐예요? 뭐예요? 7월인데 뭘 이렇게 몇 개요? 하나, 둘, 셋. 감기 걸렸어요? 이렇게. 자, 리플 합시다. 아이, 음악 리플 하기 전에 저 네.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좀 뭘요?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플래카드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네. 하나는 살인 눈빛 제동이고요. 네.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옆에 앞에 하나는 살인 미소 도연 이렇게 네. 해가지고 오셨습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살인 진짜. 미소 도연 만들고 괜히 눈치 보이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오신 모양인데. 아니 아니. 앞으로 그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. 거꾸로인 네. 것 같아요. 네? 거꾸로. 제동 씨 걸 먼저 만들었다가. 아니요. 필체가 앞에 게 훨씬 나아요. 지금 살인 미소로. 필체가 저쪽이 훨씬 나아요. 네. 그 플래카드. 아유 저 성의가요. 너무 네. 고맙습니다. 만드시느라고 아주 네. 고생을 많이 고생 하셨어요. 고생 너무 많이 하셨겠어요. 예? 고맙습니다. 그럼 뭐예요? 네? 누구 선물이에요? 아, 제 거예요? 알아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이거 뭐야, 이거. 삼계탕이요? 일로 와보세요, 잠깐만. 이거 좀 잠깐 아니, 들고 뭐 있어봐요. 저는 항상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선물을 주시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런데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시면 되고 제가 전해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앞에서 했는데 저한테 잠깐만요. 가만히 있어봐요.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것도 주시는 걸로 알고 뭐예요? 감사합니다. 뭐예요? 자 오늘 러브레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야, 아 이거 잘못 넣은 거예요 여기다. 야 이런 일이 있어요? 나 이거 디지털 카메라 주는 줄 알고. 그 왜 흰 옷 입고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? 주세요. 그래. 야. 빨리 주세요. 오늘 시간 없어요, 저. 네. 빨리 가야 돼요. 없어요. 지금 해피투게더 녹화 하다 왔단 말이에요. 지금 게스트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, 거기. 끝나고 온 거 아니고요? 아니요. 지금 일곱 번째 시도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, 지금. 여덟, 아홉, 열 번째 시도 지금 남았는데, 지금. 아, 이거. 그래가지고 지금 넣었다가... 빨리 오라고 지금.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... 선물을 이쪽만 주고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전달해 드릴 수도 있는데 딴 건 다 참겠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나오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건 그건 좀 그건 조금 너무하네요 닭, 뭘 닭이에요? 봐요? 아 어차피 전 이 닭 안 먹을 거예요 저 아는 닭 같아요 못 먹겠어요 뭐. 가져가세요 옛날에 제가 키우던 닭인데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고 갑시다 아우 저 닭이 돌고 돌아기까지 왔네 아, 감사합니다. 참, 예. 착한 닭이었는데 저렇게 가셨구나. 아, 참 성격도 깔끔하고 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랬어요. 봐요. 너무 시세만 청소도 거, 잘하고. 당신도 선물 많이 받으면서 뭘 그래요? 진짜 잘 먹었네 걔가. 이 사람 선물 나보다 더 받으면서 가끔 내가 하나 받으면 이렇게 그 닭이 시세물 하고 귀엽고 뭐. 예쁘세요 그 닭이. 아우 벼슬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닭 벼슬이. 자 시작합시다 리플 합시다 자 리플 합시다 아, 좋겠네요 진짜... 닭 좋아하세요? 물어본 거예요 그냥 아이디 먹어도 배고픈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집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 자꾸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립니다. 자기 집 앞에다 놓으면 어련히 가져갈 것을 말이죠. 그래서 경고문을 붙이려고 하는데요.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? 기발한 경고문 많이 부탁드립니다. 쓰레기를 이제 집 앞에다가 자꾸 버리는 사람한테 경고문을 쓸 네. 건데 네. 어떤 게 좋겠느냐 네. 이런 사연입니다. 이러시면 안 되죠. 예. 그래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. 많은 분들이. 그래야죠. 첫 번째 분 아이디 겁내 좋아라 라는 분입니다. 이곳은 야간에 화장실로 이용되오니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맙시다. 안 그러면 니네 집 앞에다 볼일 본다. 아, 뭐 이렇게 적어라. 네. 아, 이렇게? 예. 잘못된 밑에는 이렇게 화장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. 예, 예, 예. 그 화장실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데, 그죠? 그것도 불법이죠. 그러면 안 되죠. 따지고 보면 노상방뇨니까. 그렇죠. 안 되죠. 예. 네. 그리고 너무 길어요, 이건. 경고문 치고. 예? 이거 읽다가 뭐 시간 나가겠네. 두 번째. 방송을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세요.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요? 어우, 되게 닭 먹고 싶은 모양이다. 먹고 해요, 그러면. 아, 그렇게 퍼지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? 드시고 하세요, 그러면. 방송을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. 내가. 자꾸 몸에서 열이 나죠. 옷을 네 개나 입었으니, 7월 달에. 보사. 다음은. 이승미 씨가 달아주셨습니다. 요즘 최고의 인기 드라마 인기인 드라마 버전으로 쓰세요. 아 인기 좋아요. 예예예. 아 네 할 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김윤동 씨가 이거 한다니까 참. 자 잘 한번 보겠습니다. 지켜보겠습니다.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. 애기야 애기야. 애기야, 애기야. 아 이거 들렸습니까? 예. 잘해요. 애기야. 하드 사줄게.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마. 아, 나 그거 봤거든요. 웃지 마, 애기야. 열이 푸른. 네, 그 다음 이동근 씨 버전 있잖아요. 그 마지막 밑에. 이거 진짜 웃기다. 뭘 해놓고 웃기다 그래요. 우리도 웃지. 자기 혼자 아, 계속 알았어, 웃고. 알았어. 저 아 이게 김정은 씨고 네. 내가 이동건 씨고 네. 할게요 연기를 네 아 제가 김정은 씨예요 네 김정은 씨면 김정은 씨 이렇게 해주죠 뭐 그걸 뭐 어 그럼 나도 수염이 있어야 네. 되는데 애기 나 애기 뭘 여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안에 너 있다. 자, 네. 자, 네. 다음 리플. 아이고, 네. 자, 다음. 네. 아, 고양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.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. 개조심. 추신. 그 필요하시다면 저희 집 개를 빌려드릴게요. 오늘 아침에도 저희 엄마 두 군데 물리셨거든요.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. 아, 개가 좀 사납나 봐요. 아침마다 일어나서 집에 개 키우시죠? 그렇죠. 네. 두 마리. 다음 거 해주세요. 저 죄송한데 방송에서 우리 개 이름 한 번만 불러보면 안 될까요? 혹시 아니 왜 개들도 같이 러브레터를 보거든요. 아, 그 개예요? 그 개? 예. 제가 저번부터 알고 있던 개? 예. 아, 그 개 이름?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집에다 개들만 두고 혼자 나오는 게 뭐해서 네. 생방송 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네. 생방송을 하러 와서 어느 날 뭐 개 사연이 있어서 네. 한번 불렀거든요. 네. 라디오 이제 집에서 들을 거니까 이거 한번 좀 TV는 네. 처음인 건데 한번 그 제가 들어본 개 이름 중에 가장 사람 이름 같아요. 잘 들어보세요. 어디 있지? 네 여기 아 1번 카메라 주대가 친이야 아빠야 아빠 야야얘 참 러브레터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야 이제 다음 네 다음 성은희 씨입니다 네 전봇대 때 아주 커다란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세요 보이세요? 아주 작은 글씨로 보이세요? 이것이 당신의 양심 크기입니다. 아,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리플입니다. 네. 그런데 꼭 이렇게 의미심장한 리플에 네. 꼭 이거에 이게 응? 또 리플을 달아주세요.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? 있어요. 못마땅해. 네. 하여튼 네.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분을 보면 못마땅하신 거죠. 네. 약간 삐딱하신 분들이 삐딱하세요. 있어요. 삐딱하세요. 네. 45도 이렇게 약간 좀. 박은영 씨가 네. 그 밑에다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되게 얄밉게. 네. 근데 그분 야맹증이면 어쩌나? 이렇게 달아주셨어요. 글씨를 못 보시면 어떡하나. 예. 근데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. 예, 예. 예.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남의 집에 버리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, 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.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모든 단어를 통역해 주는데 딱 한 가지 통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다 그럽니다. 음식 쓰레기라는 말이 그쪽에서는 통역이 안 된답니다. 왜냐면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.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때로는 쓰레기가 아니라 가끔씩 우리가 스스로 소중한 것들을 쓰레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할 수 있죠? 감사합니다.